푸른 밤 정연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용건 없이 연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한 호감 때문에 용건 없이 푸른밤 찾아주시는 분들 아마 계시겠죠? 하지만 특별한 용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DJ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분들, 혹은 오늘 초대석이 태연이라는데 하는 기대감에 아주 잠시 들르신 분들 지금 듣고 계시겠죠? 용건이 있는 방문도 용건이 없는 방문도 다 환영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말 걸 상대가 필요할 때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2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아틀랜틱 스타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감성적이네요. 밀레니엄 감성이에요. 네, 2월 1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오늘 태연 누나 오십니다. 많은 분들 듣고 계시죠? 기대하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시면요, 제가 많은 걸 여쭤보고요. 또 뭐랄까 회사 후배잖아요? 소속사 후배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푸른밤 신야포차죠? 하, 벌써 이런 스타 게스트가 찾아주셨습니다. 남자 청취자분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2시까지 2시까지 안 들으시려나? 들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태어나 가셔도요. 네, 제목답게 편하게 얘기 나눠볼 거고요. 1, 2부에서 태연 누나와 푸른밤 신야포차 합니다. 3, 4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팝 가요들 듣는 시간이죠. 90s but goodies 준비되어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입니다. 미니와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예요. 네, 그러면 뒷말이 필요 있나요? 광고 듣고요. 태연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이분과 술 한잔할까 합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꿀성대의 소유자고요. 믿고 듣는 가수이자 가수들마저 감동케 만드는 보컬리스트죠. 푸른밤 심야포차의 두 번째 손님, 소녀시대 태연씨랑 함께 할게요. 네, 얼핏 보면 다가가기 힘들지만 알고 보면 편한 동네 누나 같은 편안함이 있는 분입니다. 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야, 태연 누나를 또 이렇게 부스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저는 지금 MBC 라디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렇죠. 네, 막 옛날 생각나고 그래요 지금. 뭉게. 그래요. 푸른밤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근데 종현 씨가. 왜요? 아직. 왜 그러세요? 제가 알던 종현 씨랑 좀 다르니까. 그럼 누나가 아는 종현 씨를 얘기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는. 그래, 푸른밤이니까요. 나 맞아요. 왜 그래요? 나 푸른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잘 어울려요. 밤이랑. 밤이랑 잘 어울리는 네네네.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누나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거 처음 줍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상자 안에 예쁜 빵인가요? 빵 초콜릿? 이거를 컵케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컵케이크. 제가 무지해서 컵케이크를 몰랐네요. 이게 컵케이크구나. 네. 컵케이크를 또 구해주셨는데 직접 해주신 거죠? 아, 그럼요. 이거 만든 거예요. 손 제작하신 거구나. 네, 이게 지금 직접 만든 거고. 수제 컵케이크. 네, 이렇게 직접 반죽도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갑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으면요, 그 친구에게 방부제 좀 쳐야겠어요. 그럼 좀. 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 뭐 준비 못했는데 제가 꼭 준비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푸른밤 들어보셨어요? 푸른밤이요? 네네. 제가 아직 안타깝게도 종현 씨가 이제 DJ를 맡고 네. 못 들어봤어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되게 아쉬워한다. 그쵸? 아니에요. 오늘 같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근데요 지금 네. 지금 보니까 DJ로서 선배님이시잖아요. 가수로서도 선배님이시고요. 네. 그렇죠. 네. 평가를 좀 해주세요 좀 저를요. 아 지금 뭐 그러니까 한 3분 지났나요? 한 3분 지났으니까 이 네. 첫 느낌. 예 지금 첫 느낌이 어떻다. 근데 잘 어울려요. 푸른밤이랑 일단 잘 어울리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종현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수다. 제가 수다쟁이죠. 그리고 또 본인만의 그 딱 또렷한 네. 주관과 네. 네네네. 그 독특한 성격. 네. 독특한 네. 성격. 네, 아직은 푸른밤 가족분들이 제 성격을 많이 못 보셨습니다. 많이 놀라실 네. 수도 있어요. 오늘 태연 누나 함께 있으니까요. 또 네. 자연스럽게 제 성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종현 씨가 DJ 맡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네. 되게 좀 잔잔한 밤보다는 네. 좀 더 활기찬? 네. 약간 좀 뭔가 기운 생길 것 같은 그런 밤을 저는 떠올렸어요. 아니에요. 잔잔하고요. 위로하고요. 그래요. 좀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네, 이 시간은요. 제가 평소에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 초대해서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야 포차. 네. 네, 근데 이 코너만의 공식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도 이 질문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드릴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술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주량은요? 뭐, 그 종류별로. 드세요? 네, 먹긴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소녀시대와 와인만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인가요? 와인 많이 먹어요. 샴페인도 좋아하고요. 거짓말. 포장마차 가본 적 있으세요? 포장마차는 제가 네.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저와 함께 가보죠. 재밌어요? 뭐, 괜찮은데 알고 있어요?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주 즐겨 드시는지. 아, 술? 네. 할 때, 떡볶이? 떡볶이 맛있지. 네. 저는 근데 또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런 궁중떡볶이 이런 거. 그 다이어트 할 때 좀 힘들잖아요, 떡볶이. 칼로리 짱 높아. 짜, 너무 짜.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떡볶이는 잘 안 먹고요. 안주로 써요. 그래서 치킨 먹어요. 떡볶이 안 먹고. 아, 또 치킨은 그 치맥이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꼭 이거 있으면 진짜 술술 넘어간다 이런 건 없나요? 뭐 과자? 과자. 네. 그래도 뭔가 주전부리. 소박하시네요. 네, 뭐 근데 안주가 없이는 못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을 기대할게요. 네. 네, 술버릇 있으세요? 술버릇? 네, 술버릇. 글쎄요. 술버릇이라고 하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모르죠. 술버릇 이미 기억이 없다. 술버릇이. 저는 사실요. 태연 씨 네. SM 콘서트 이런 게 끝나면 다 함께 회식을 하니까 태연 씨의 술버릇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죠. 태연 씨. 뭐가 최고예요? 뭐가? 최고로 목소리가 이쁘세요. 최고예요. 태연 씨 최고입니다. 이야, 최고! 태연 씨가 네. 뭐랄까 이렇게 술을 많이 잘 못 드시잖아요. 제가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남들이 뭔가 이렇게 취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순간에 이미 막 많이 취해 모습을 분위기를, 보면서 다들 네. 너무 태연 씨가 귀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네. 여기가 비록 스튜디오지만 라디오 스튜디오지만 저랑 같이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해서 세뇌 작업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편안한 분위기. 맞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저 불편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불편해. 아 맞아. 그 누구도 내가 불편한 사람이 나 네. 불편해요라고 물어보면 네 불편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구나. 그럼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잖아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태연 씨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태연, 종현의 숨소리 듣고 올게요. 그게 전화기를 들고 말았어. 나야 참 오랜만이야. 너무 힘이 들어서 찾기도 미안해서 너를 보낸 게 후회돼서 한숨만 쉬는 걸.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 떨리는 가슴만 붙잡았어. 많이 힘든지 지금 어디 있는지 묻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어. 네 숨소리만 들려도 그래.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아끼던 추억들마저도 어쩔 줄 몰라. 너무 아파서 서로 놓아주길 약속했지만 자신 없을 때 가끔 숨소리라도 들려주기. 태연 종현의 숨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 노래 태연 씨? 어떠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뭔가 네네 뭔가 익숙한 그런 느낌? 맞아요. 네. 저도 뭔가 익숙한 그리고 내가 왠지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은. 아, 저는 사실요, 네. 이 노래를 틀었었어요, 한 번. 근데 너무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입으로. 그래서, 태연 종현의 숨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갔었거든요. 이게 후딱 넘겼구나. 네. 근데 선배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소개해야 된다? 더 능청스럽게. 아, 부족했나요? 금방 제가? 네. 더 내 것인 양. 마치 이게 나인 양. 이 노래가 마치 나인 양. 네. 이렇게 아. 청취자분들께 네. 세뇌를 이렇게. 맞아요. 숨소리. 태연 종현의 숨소리. SM 더 발라드 프로젝트죠? 네.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랑 이번에 듀엣을 했잖아요. 네. 아, 저는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연하남이라고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듀엣 여태까지 했던 분들 중에 종현 씨가 근데 유일하게 연하남. 태연 씨가요. 지금까지 네. 되게 멋진 그리고 대단하신 보컬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아, 네. 듀엣 무대요. 누구랑 하셨는지. 작업을. 네. 덕원 씨랑도 했었고요. 그쵸. 김범수 씨 그리고 강타 씨. 아, 맞아요. 그리고 종현 씨. 그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종현 씨야 뭐 제가 너무 요즘 많이 말을 하고 다녀서 어디에요? 제가 못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아, 그렇구나. 네. 감사. 너무 편하게 해 준다고. 아, 근데 사실 태연 누나는 발라드 부를 때 이렇게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같이 저랑 숨소리 부르는데 제 귀 옆쪽을 보시더라고요. 제 귀 옆쪽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쨌든 남녀 사이에 그 애틋함을 갖고 네. 뭔가 서로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런 가사죠.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구나. 날 보지 않으면서. 근데 저도요. 사실 태연 씨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네. 부르면요. 저도 태연 씨가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게 보여서요. 태연 씨 눈 못 보고요. 저도 입 보고 불러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아니, 저희가 화음을 맞춰야 되니까. 네. 화음 맞춰야 되니까 입이 언제 이렇게 열리는지를 보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그럽니다. 참 힘들게 하네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첫 방송 했는데. 참, 네. 노래하면서 무슨 생각 하셨나요? 저요? 네. 가사는 틀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첫 방이다 보니까. 네,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음이 떨어지진 않을까. 뭐, 이런, 정말 그, 신인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 오랜만에 무대에 서가지고 굉장히. 긴장하셨군요. 네, 긴장했어요. 전 전혀 못 느꼈네요. 태연 씨가 이렇게 뭔가 선배 포스가 풍겼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아, 정말요? 제가 잘 이렇게 화음을 맞춰주시는데, 제가 잘 기대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어이쿠. 왜요? 왜? 감사하다는데 왜 어이쿠라니? 아니에요. 이거 뭐. 저도 사실은 네. 종현 씨한테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아닙니다. 또 이번에 SM 더 발라드 앨범 나왔는데 네. 솔로곡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세미후리. 세미후리. 세미후리.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컨셉 어떻죠? 이 노래? 제가 기존에 불렀었던 뭐 OST 네. 솔로 OST 곡이랑은 조금 다르게 네. 더 잔잔하고요. 그렇죠. 더 좀 차분한 그런 멜로디의 곡이고 일단 곡 내용은 네. 이별한 여자의 내용이에요. 여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네. 이별을 너무 아파하면서 네네. 이제 그만 날 놓아달라. 아... 그러면서도 자꾸 그 남자는 떠오르긴 하면서 그러니까 미소가 참 떠오르고 애매한 그런 여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곡이에요. 머리와 마음이 다른 걸 또 표현한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노래에 네. 태연 씨의 뭔가 덤덤한 목소리가 네.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태연 씨, 많은 분들이 태연 씨의 보컬을 생각하면 OST 뭐 들리나요나 사랑해요 뭐 이런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되게 기승전결이 뚜렷한 음악을 생각할 것 같은데 첫 솔로곡이잖아요. 네네. 첫 솔로곡에서 또 이런 몽환적인 매력을 보여주시는 걸 보고 역시 스펙트럼이 넓구나.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칭찬이 더 필요할까요? 들어볼까요? 세미프리, 태연의 세미프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지우려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태연의 Send Me Free였습니다. 네. 와, 노래가 너무 좋네요. 이 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일어나세요. 소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아직 푸른밤 안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 너무 매력적이고 태연 씨의 네. 뭐랄까 담담한 보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곡인 것 같아요. 이 곡 조규만 네. 선배님께서 주신 곡인데 네, 네. 처음에 가이드를 받고 전 너무 좋아서 네. 네, 계속 가이드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좋네요. 저도 진짜 저희 PD님께서도 음악 들으시면서 네. 극찬을 그러니까요.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태연 씨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목소리가 너무 좋고요 일단. 네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가창력을 극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연 씨의 작곡가 안영민 씨는요 태연의 가창력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가려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선주 씨는 태연 김범수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작곡가 돈 스파이크는 소녀시대 태연의 가창력 감명받았다. 어우, 칭찬이 자자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네. 인정하는 거죠. 태연 씨.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칭찬,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실 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부럽다. 아니, 결국 참 정말 민망해요. 아니, 사실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댄스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잘 부르기 힘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호흡이 이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네. 호흡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아, 네. 그리고 거기 또 힐까지 신어봐요. 힐. 저도 신고 싶습니다. 아, 내가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오늘 제가 모니터를 하는데요. 네. 이 두 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는 모습이 비디오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잖아요. 아, 네. 어울리는 모습. 그림이 딱. 네, 그림이 필요한데 제가 키가 한 5cm만 더 컸어도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더 작아질 거예요. 제가 낮출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유, 태연 씨 이렇게 푸른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기쁩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기뻐요? 아니요. 계속 기뻤어요. 그랬어요? 소녀시대. 네. 태연 씨 말고요. 소녀시대 다른 네. 멤버들도 보고 싶어요. 뵙고 싶은데 아, 네. 언제 볼 수 있을지. 소녀시대 곧 컴백합니다. 네. 아, 항상 근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네네. 곧 나옵니다. 곧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항상 그럼 이 곳은 언젠가요? 죄송해요. 정말. 아, 당연히 이제 조만간. 그렇군요. 네. 조만간 또 나오시니까 네. 살짝 스포 부탁드려도 될까요? 푸른밤에서만. 아, 푸른밤을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살짝 스포. 네 우리만 아는 거예요. 절대 막 이렇게 스포 네.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스포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티저 사진 봤는데 네네 야 태훈 씨의 빨간 입술 유나 씨의 그 곱게 빗은 머리 너무 굉장히 딱 눌러 빗은 머리 그리고 태연 씨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계속 준비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또 뭐가 있을까 네.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어냈어요. 그 물음표에서 네. 답이 나왔어요. 물음표에서 여기서 스포가 나오나요? 물음표? 네. 물음표와 관련된 컨셉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번에 네. 컨셉 약간 미스테리. 미스테리칸. 네 그런 베일에 쌓여 있는 미스테리한 그런 뭔가 소녀. 소녀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티저 사진 보시면 네. 정말 알 수 없는 제각각 그 포즈와 맞아요. 소품들. 서현 씨의 도발적인 그 포즈. 고양이 같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도 소녀시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또 이번 컨셉은 뭘까 유추해내는 것도 참 즐거움인 것 같아요. 단어를 들으자면 미스테리와 저는 반전. 반전. 미스테리 반전. 살짝 수산물 같은데요. 미스테리 반전물. 네. 여기까지 스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태연 씨에게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상당히 익숙하잖아요. 네. MBC 그럼요. 라디오 DJ 선배시고 또 친친이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었는데 얼마나 네. 하셨죠? 강인 씨랑 1년 정도 하고 네. 저 혼자 또 1년 하고 해서 2년. 저는 그때 또 나갔었어요. 태연 씨가 진행을 하던 친친에 게스트로 나와 주셨었죠. 네, 그때 신인 팀 두 팀 나와서 이렇게 개인기 대결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맞아. 기억나세요? 맞아. 그때 상 주셨잖아요. 태연 씨가 직접. 맞아요. 네, 트로피 주시고. 네. 참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해서 와 나도 정말 말 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라디오를 예전부터 DJ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강인 씨랑 태연 씨 보면서 아, 나도 꼭 나중에는 저렇게 DJ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꿈을 이루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뉘앙스가. 아, 어떻게 보세요? 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DJ요? 네네네. 글쎄요. 많은 지금 분들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게스트분들이 다 나오셔서 저한테 아직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7년이 제일 길었거든요. 17년.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기준으로 17년이죠? 그냥 17년이 나왔어요. 그럼 네. 얼마나 할까요, 저? 종현 씨는 꾸준히 오래 쭉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할게요. 네. 저 오래 할 테니까요. 불러주세요. 저도 라디오 너무 좋아하고 저는 어디 가서도 항상 라디오는 정말 네. 달고 다시 하고 싶은 그런 근데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친친 때 태연 DJ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태연 DJ의 매력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DJ도 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그럼요. 저는 시간만 되고 네. 기회만 된다면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탱 DJ 시절 때 네, 조금 DJ. 어려웠던 게 네. 너무 제가 어렸어요. 아, 나이. 그때가 21살 이런 때여서 몇 시 시간대가 어떻게 됐죠? 8시부터 10시. 8시부터 10시까지. 네. 되게 활력소였겠네요. 이제 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야자하는 학생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주셨었는데 최근에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DJ 또 할 생각 없으세요라든지. 근데 다들 태연 씨의 DJ 때 그 목소리를 너무 다들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다면요. 네. 몇 시 때 해보고 싶으세요? 시간대요? 시간대요. 글쎄요. 그 심야 때는 뭔가 달콤하고 좀 더 조용조용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친친이 밝은 네. 컨셉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조용한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심야 때로.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심야 때 이렇게 태연 씨 목소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간드러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웃음소리. 버릴 거야. 웃음소리도 이쁘시고 하니까 심야 때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침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야 때 하면은 제가 웃질 못하겠네요. 아, 마음대로. 태연 누나가 웃을 때 박장대소에 웃음을 잘 못 참으시니까. 근데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맘 놓고 웃지 못하겠네요. 그럼 라디오 하면은 사실 음악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음악이요? 네. 장르는 솔직히 가리지 않고 막 듣는 편인데 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좀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장르 그래요? 선택을. 요즘엔 SM도 발라드를 해서 그런지 좀 네네. 우울한 노래? 그리고 요즘에 또 겨울이고 날씨도 추워서 네. 더 그런 음악이 많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좀 쓸쓸한 노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수? 정준일 씨. 정준일 씨. 저희 네. 게스트세요. 저희 게스트로 매주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시죠? 네. 네 얘기 목소리, 들었어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정준일 씨.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아니요. 근데 말씀하실 때랑 또 음악하실 때랑은 또 매력이 다르셔서. 참 한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준일 씨의? 안 하죠. 안 하죠. 네. 이런 제목부터 너무. 안 하죠. 최근에 들었는데 너무 네. 좋아서.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푸른밤 가족들과 지금 당장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좀 잔잔한 노래가 네, 또 조용하고 네,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빠져있는 가수예요. 제임스 아서. 아서요? 네. 제임스 아서. 네, 아서. 제임스 아서. 검색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음을 되게 한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아서의 네, 제임스 아서의 네. Roses라는 노래 있어요. 로즈이즈. 네, 장미들. 네. 장미들. 네. 에밀리 산델가 같이 또 노래를 해준 곡인데 네. 둘의 보이스가 정말 좋아요. 조화롭군요. 네.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럼 제임스 아서의 Rose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소녀시대 태연씨와 푸른밤 심야포차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제임스 아서의 로즈이스였습니다. 소울 있는 그 목소리예요. 아, 좋습니다. 좋은 음악도 알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네. 소녀시대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소녀시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이돌 하면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뭔가 함께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샤이니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 다 함께 샤이니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태연 씨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요. 뭐 소녀시대로서 태어났고 네. 대중들 앞에 태어난 그렇죠. 게 소녀시대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대중들에게는 소녀시대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멤버들끼리도 너무나도 지키고 싶고 네. 뭐 이제 나이가 막 나이가 들어서 네. 뭐 높은 힐을 신고 춤을 못 출 정도가 되어도 네. 그래도 우리끼리는 딱 소녀시대였으면 좋겠고 그거는 아홉 명이 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 말이 너무 좋네요. 대중 앞에 태어났다. 소녀시대로서 태어났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연 씨의 깊은 생각을 네.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솔로 욕심이 날 때도 있고요. 태연으로서의 음악색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연 씨는 네. 어떠세요? 사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네. 다들 공통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 되게 허해요. 되게 외로워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솔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없을 때라든지 네. 이럴 때 되게 허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에 굶주려 있어요. 노래. 네, 저는 계속 활동하면서도 뭔가 더 하고 싶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해서.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고충인 거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기회들이 자꾸 생겨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이 많은 만큼 네. 네, 좀 다양한 분야에서 네.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전체적인 좀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현 시대 바쁘잖아요. 진짜 진짜 바쁜데 네. 앨범 활동 안 하고 네. 좀 이렇게 평소에 쉬는 시간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시는지? 쉴 때 있죠. 그때는 네. 뭐 집에 있거나 그렇구나. 또 좀 뭐 영상물 좋아하세요? 제가 영상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영상물? 네. 네,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런 거 전 유튜브 되게 자주 봐요. 재밌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신기한 것들도 많이 찾아볼 네. 수 있고 음악 뭐, 영상도 라이브 많고요. 영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네. 이렇게 오늘 종현 씨 드린 것처럼 네네. 이런 것도 집에서 만들고 막 그래요. 커피야. 네. 커피 막 이런 베이킹 막 이런 거. 제가 스스로가 좀 자랑스러워졌어요. 이걸 받고 타이틀이 생긴 것 같아요. 나 태연한테 컵케이크 받은 사람이냐는 태연에게 컵케이크 받은 남자. 와. 감사합니다. 저도 꼭 컵케이크 말고요. 뭔가를 하나 준비해서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거 있으세요? 원하는 거요? 네. 해드릴게요. 글쎄요. 당황했어. 글쎄요. 날 또 당황하게 또 만들었어.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태연 씨랑 얘기 나눠본 기회가 뭐랄까요? 딱히 방송에서는 네.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있긴 했었는데 이런 뭐 가수관이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눴던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쵸? 맞아요. 감사합니다. 종현 씨랑 단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오래 얘기하는 거는 또 네. 참 조금 어색했나요? 뭐 없지 않아? 조금? 심야포차의 두 번째 주인공이셨어요. 아, 제가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아우,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DJ 종현은 좀 어색했죠? 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물어보지 마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DJ 종현은 잘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DJ 했을 때 탱 DJ였거든요. 네, 탱 DJ. 종현 DJ 너무 길어. 종 DJ로 할까요, 그럼? 종 DJ. 똥이래요. 종 DJ로요? 네. 아, 종 DJ 어때요? 귀여운데. 좋은데요? 저를 쫑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럼 쫑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하나 받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태연 씨, 정리해주셔서요. 그리고 좀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하지 마요. 응, 할래. 무리한 부탁 하지 마. 할 거야. 엔딩 멘트 아직 못 정했어, 저. 엔딩 멘트요? 그러니까 푸른밤 하면은 성시경 씨의 잘 자요 있었고요. 아. 또 정엽 씨의 우리 이제 잘까 있었고요. 우리 이제 잘까?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너무 진짜 어렵다. 아니요. 쉽게 해주셔도 돼요. 그냥 딱 생각나는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태연 씨가 만약에 푸른밤에 엔딩을 하신다면 어떤 멘트를 하실지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얘기해 주셔도 되고. 글쎄요. 글쎄요로 할까요? 그러면 글쎄요로. 굿밤. 굿밤. 아, 좋네요. 굿밤. 잘 자. 잘 자요의 뭔가 귀여운 굿밤. 표현이잖아요. 네, 이거, 일단 후보에 하나 올려주세요. 네, 굿밤. 쓰진 않을 것 같지만 굿밤. 후보에 올려놓을게요. 아, 오늘 태연 씨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기쁩니다. 감사해요. 아, 네. 저도 중현 씨랑 이렇게 얘기 네. 나눠서 좋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요. MBC에 와서 이렇게. 네. 시간이 훅 갔어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태연 씨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은요. 태연 씨의 노래 들을 거예요. 와. 태연의 만약에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저 노래 하나 틀었을 뿐인데 왜 우린 20년 전으로 훌쩍 돌아가는 걸까요? 타임머신 대신 음악을 타고 90년대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 90s but goodies. 야심한 밤 여러분의 방을 90년대 유행한 락카페, 콜라텍,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어버리는 코너죠. 90s but goodies. 이 코너 들으시고 반응이 뜨겁네요. 사연 많이 주셨어요. 9502님, 내일이 첫 출근이라 푸른밤 들으면서 편히 잠들려고 했는데 90년대 음악이 좋아서 아직도 잠 못 들고 있어요. 결국 푸른밤 다 듣고 자려고 볼륨도 키웠어요. 안윤경님, 90s but goodies 코너 진짜 좋았어요.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푸른밤 가족들 평균 연령이 여기서 나오네요. 듣고 계시지만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90년대 명곡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90년대 향수를 불러올 노래들 알아볼까요? 김수지님, 핑클의 나의 왕장님께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뭐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와우, 빠르네요. 아무튼 그 친구랑 투투 되던 날, 사귄 지 22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투투라는 건 22일을 말하고요. 친구들에게 200원씩 받아서 투투를 즐겁게 보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친구랑 투투 되던 날 제가 교실에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없어질 것 같네요 라고.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은 기억인 것 같은데요. 손발이 오그라들다뇨. 이게 다 추억이죠. 나중에 진짜 뭐랄까요, 사랑을 나누는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신의 귀여움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가 야,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했는데? 투투 때 내가 나의 왕자님께 불러줬어 그러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요? 작가 누나들 너무 손살을 치시네요. 아닌가 봐요. 저만 귀엽나 봐요. 김규희님, 90년대 하면 마카레나죠? 전 세계적으로 마카레나 댄스가 유행했잖아요. 음악 채널뿐만 아니라 쇼 프로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이 췄었고요. 팔과 골반을 살랑살랑 흔드는 간단한 안무였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싸이의 말춤 정도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콘서트에서, 샤이니 콘서트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에 했던 콘서트에서 마카레나를 불렀습니다. 오니우 형이랑 민호 군이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중간에 재밌는 요소로 불렀던 곡이었는데 다른 멤버들이 연습할 때 우리도 껴달라고 난리를 폈던 기억이 있네요. 노래가 너무 신나고요. 그리고 이게 남미권 음악이었던 것 같은데 가사가 심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마카레나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가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두 명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가사예요. 전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네. 김수지님이 신청하신 핑클의 나의 왕자님께 듣고요. 이어서 김규희님의 신청곡 로스델리오의 마카레나 듣고 오겠습니다. 있었기에 hey.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개지숙님, 떡볶이 먹을 때마다 전 이 노래가 생각나요. 아직도 떡볶이 좋아하니? 하고 시작하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 노래 틀어주세요. 제목이 심오하네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저는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떡볶이를, 네. 전 지금 모든 스태프분들이 기겁을 하며 이 노래를 모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노래를 모르네요. 오늘,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행 스케치는 아는데 이 곡을 몰랐던 것 같아요. 떡볶이 저 정말 좋아해요. 밤에, 잠안 오고 뭔가 좀 출출할 때 항상 떡볶이를 시켜 먹거나 아니면 어머니께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떡볶이 집도 하셨어요. 와, 우리 엄마 진짜 많이 했다. 진짜 힘들게 나 키웠구나.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듣고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김명아님, 전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목소리만큼이나 꽃미남일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목소리가 참 예뻤거든요.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요.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준 채 다시 듣고 싶어요. 이야, 오늘 신청곡의 제목들이 정말 기네요. 다 제목이 열 글자로 다 넘었어요.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준 채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영석 씨죠? 푸른 하늘. 목소리가 참 미성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는데 목소리와 얼굴이 매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도 그런가요? 목소리를 들으면 얼굴이 잘 안 그려지나? 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의 골격이 어떻겠구나, 얼굴형이 어떻겠구나 이런 걸 좀 상상하는 편이에요. 공명대를 찾느라고요. 직업병인가요? 오기라님, 패닉의 단도직입 신청합니다. 어우, 단도직입적이네요. 첫 줄부터. 이 노래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크게 틀어놓고 위로를 받는 곡인데요. 오늘은 다 지나간 주말을 위로받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 지나간 주말. 다시 오니까요, 주말은. 주말을 다 보내고 한 주 신나게 그리고 또 파이팅 넘치게 보내고 다시 주말을 맞으면 됩니다. 네,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운 기나긴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둔 채 김명아님의 신청곡이고요. 오기라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패닉의 단도직입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랑 변하지 마요. 그리움 느낄 때 그리워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태어난 노래하는 기쁨 느낄 수 있죠.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듣고 오신 곡은요, 패닉의 단도직입, 그리고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준 채였습니다. 김명아님의 신청곡이었죠. 신은경님, 혹시 언타이트레이라는 그룹을 알고 계신가요? 소풍날 장기자랑에서 날개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인데 날개춤 추고 스타 됐었네요. 언타이틀의 날개 신청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는 뭔가 이 곡조가 기억나진 않네요. 곡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요. 언타이틀이라는 팀은 정말 기억이 나는데. 박재영님, 책 책임져. 랩도 못하면서 그 부분을 얼마나 따라했는지 몰라요. 언타이틀의 책임져. 이 노래 그립네요. 이야, 언타이틀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참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들이 아침에 생각나면 하루 종일 입가에 함께 묻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요, 신화의 노래가 입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신화 창조거든요. 저희 누나가 전진 씨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신화 엄청 따라다니고 명함까지 신화 팬클럽 명함까지 봤던 기억이 있네요. 내 누나 보면서 와 누나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문정님, 지금 20대 후반에 많은 여자들이 그랬듯 저의 90년대는 온통 H.O.T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사본 CD H.O.T의 4집 그 중에 환희 같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는 가수가 나왔네요. 이야, H.O.T. 제가 SM에 입사한 이유죠. H.O.T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어렸을 때여서요. 그냥 막연히 그 가요 무대를 보며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노래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누나와 함께 따라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누나가 신화 팬이 됐던 그날 되게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H.O.T 팬으로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저도 H.O.T의 4집 샀던 것 같아요. 전 테이프로 샀습니다. 테이프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게 중간 이게 누나랑 노래 듣다가 갑자기 늘어진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여서 테이프 늘어져서 그런 거라는 걸 몰랐어요. 네, 재밌네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더 보겠습니다. 신은경님이 신청하신 언타이틀의 날개, 그리고 문정님이 신청한 곡 H.O.T의 환희 듣겠습니다. 버려 나를 버려 오히려 왜 네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가려 볼 수가 없어 나를 지켜주던 너의 눈빛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조금도 보이지 않아 사랑하는 너의 모습은 언니간데 없고 지쳐먹는 나의 모습으로 너를 잊으려 하는 결국 소용없는 의미 없는 나의 끝없는 그림으로 너를 기다리고 너에게 나의 사랑으로 부족한 거니 왜 자꾸 멀어져만 가린 대체 왜 넌 내게 없니 어디 있니 내게 돌아와 넌 나를 지켜줘 지금 이 순간이 지난 날 잊고 살아간 너에게 그저 추억이 되지 하지만 나에겐 잊고 살 수 없을 만큼 널 닮아버린 내 전부가 됐어 우리 함께 걸었었던 거리 그 자리 지금은 네가 없이 끝없이 지친 나를 반겨주는 거리 너와 함께였던 시간 그동안 내 전부였던 너도 역시 생각나니 우리가 그토록 아꼈던 자리 그곳에 뜨거운 이 마침도 기억나니 우리 행복했었잖니 잊을 수 있니 이제 그만 용서해야 내가 되돌아주길 바래 없었던 건 아직도 내게 못한 말들이 많이 남아있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게 와도 돼 얼마든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약속할게 저 멀리 네가 보이는 것 같아 내 가진 목소리 들리지 않니 난 버틸 수 없어 제발 지금 이 순간이 지난 날 잊고 살아간 너에게 그저 추억이 되지 하지만 나에게 잊고 살 수 없을 푸른밤 종인입니다. 오늘은 밀레니엄 이전의 음악으로 채우는 90s but goodies 함께합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그리고 H.O.T의 환희 듣고 왔습니다. 언타이틀의 날개 이 노래가 나오니까 아 이 노래 하고 아는 노래였습니다. UV의 집행유예의 모티브가 된 곡이죠. 정말 반가웠네요. 네, 가족들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스탄불님, 네, 터키분인데 이름 적는 곳에 도시를 적으신 것 같습니다. 짧고 굵은 신청곡 보내셨어요.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정말 짧고 굵네요. 가수명과 그리고 노래 제목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란엔 도시명을 적어주셨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푸른밤에 많은 관심 보내주고 계셔서. 이지민님, 듀스 노래는 요즘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마침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니 응원가 하나 신청해봅니다. 듀스의 영웅에게. 듀스, 정말 전설적인 팀이죠. 힙합계의 뭐랄까요. 한국의 힙합계의 뭐 첫 번째 힙합 주자라고 말할 수 있죠. 듀스의 영웅에게. 김은지님, 저는 스매싱 펌킨스가 떠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90년대 밴드거든요. 그 중에 1979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엔 에이 재미없다 노래 별로네 하고 말았는데 시험 기간에 심야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네요. 그런 노래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혼자서 듣거나 찾아 들었을 땐 그냥 그렇네 라고 하다가 지나다가 뭔가 TV나 라디오에서 우연치 않게 흘러나왔을 때 와 이 노래 최고다 이렇게 느끼는 곡들이 있는데 김은지님에겐 스매싱 펌핀스의 1979이 그런 곡이었군요. 저한테는 그런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팝송 중에 그런 노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I Believe I Can Fly가 진짜 그랬네요. 저는 그 노래를 TV 광고에서 우연히 들었나요? 들었는데 그 전에도 알켈리를 알고 좋아했었는데 와, 그 후렴구가 얼마나 와닿던지 난 믿고 있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그 후렴구가 너무 와닿아서 친구와 함께 정말 며칠을 함께 연습해서 축제에 나가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제 친구가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 불렀었는데. 스매싱 펌킨스의 1979 김은지님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이스탄불님이 신청하신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듣겠습니다.

참 이때 인터넷에서 여러 뭐랄까요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네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시험 봤는데 하면서 뛰어가던 전지현 씨. 그때는 얼마나 매력적이던지. 지금도 물론 너무 매력적이시죠. 그러면 김아진 님이 신청하신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오겠습니다.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 내게 돌려주겠죠. 자꾸 멈추는 내 눈길 속에서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아래서 이제 눈물로 남겨졌지만 이 자를 안 지킬게요. 그대란 이유만으로 나의 방백. 눈을 감으렴. 두려워하지 말아라. 괴물은 사라졌단다. 괴물은 도망가고 아빠가 여기 있단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들아.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를 올리렴. 매일 모든 방법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바다에 나가 항해하면서 기다리기 힘들구나. 네가 자라서 어른이 된 모습을 보는 걸. 하지만 우리 둘 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겠지? 왜냐하면 갈 길이 머니까. 아주 힘든 길이란다. 그래, 갈 길이 멀단다. 존 레논이 아들 션 레논을 위해 만든 노래 Beautiful Boy의 가사였습니다. 평소 애틋하게 생각하던 아들을 위한 따뜻하고도 섬세한 노랫말들이 인상적이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애들 겨우 재우고 한숨 돌리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힘들지만 자는 아이를 얼굴만 봐도 피로가 다 가시죠? 자고 있는 아이는 천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으세요. 아, 그리고 내 아이가 귀하고 예쁜 만큼 남의 집 아이도 예쁘다는 거 잊지 말기로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끝곡은 존 레논의 Beautiful Boy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아. Darling Sean.